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명절 때마다 조카들에게 선물 해주던 비싼 옷 8살 6살짜리 옷장은 대부분 시장급 1년에 한두 번 누리는 사치스러운 행복이자 뭐 그가 오는 날엔 구성사진관 홀은 원웨이가 돼 1층에 상실 고문 우릴 보고 아동복 모델 가대 스튜디오에 딸린 방 두 개가 내 식구가 먹고 자는 곳 그리고 암시 연타실 옆 연수에 밤이 되면 초록 키고 나왔지 우리 집에 비해 삼촌 집은 오션 뷰에 좋은 빌라 영화 한편 보러 간 적 있었지 아마 인디인의 좋은 슬탄 돌싱이었던 그의 집 밴더나 숙모의 흔적이 여기저기 끊어지던 상황에도 우릴 데리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패션 디자이너 그는 오로지 여자 옷만 그리고 살았대 스케치북에 난 포동일 때 잘나가는 없어 누나들이 주고객 엄마가 선물로 받았던 퍼플 모피코트 찝찝했었는지 화려해서 그랬는지 한 번도 못 입고 부산에서 정진철 하면 좀 먹어주던 그 시계 서울 진출까지 해버린 어느 날은 TV에 그의 패션 동향을 묻는 프로에도 나갔던 모습 자주 못 봐도 좋은 게 생기면 우리 집에 다 갖다 줬어 근데 행복한 건 진짜 얼만가래 할머니가 쓰러진 소식은 얼마나 절망같았게 가족 모두가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삼촌이 전화를 안 받네 어디론가 도망갈 같대 할머니께서는 뇌출혈로 우중한 자실에 동시에 치매까지 태운 후 우리 방은 병실이 됐고 날마다 동거 좀 치우기 싫어 집에 가기 싫어 해치 길바닥에 앉아 힘들게 미나리 팔아 몽둥 1500 정도 삼촌이 쌀 때문에 다 말아먹은 게 너무 도 미안해서 자기 엄마 보는 낯이 없다고 행여나 돌아가시더라도 절대로 안타까운 건 아빠가 형제를 잃었다는 사실 내가 슬펐던 건 앞으로 믿고 옷을 못 입을 거라는 사실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이름은 정진철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패션 디자이너 나의 삼촌 딱 한 번 무적이거든 트라이맨 아홉 번 기적을 할머니께서 잃었던 정신이 돌아오신 모습 치매 극복하시고는 우리와 함께 10년을 가까이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실종신고를 진철이 진철이 이름을 끝까지 부르셨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땐 완전히 불꽃인다 자취를 감춘 듯해 주소는 등본에 그대로 내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줄 거라는 길에 넘네 혹시나 TV 속에 나를 봤다면 기억이나 했을까 궁금해 죄책감 다녀낼까 관한 그 와중에 오해 지금 그게 감감 소식인 삼촌이 고맙기는 이렇게라도 인생에 도움을 주네 사실 찾으면 좋고 못 찾아도 그 말이 뭐가 중요해 지금 그게 이 노래로 덕볼 사람은 누구게 이 노래로 덕볼 사람은 누구게 이 노래로 덕볼 사람은 누구게 이 노래로 덕볼 사람은 누구게 이 노래로 덕볼 사람은 누구게 이 노래로 덕볼 사람은 누구게